입시 부정 사건이 지난주 내내 우리를 달구었습니다. 그 흥분을 좀 차분하게 가라앉으려는 듯 기운이 뚝 떨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오늘 추웠죠? 제가 꼭 TV 날씨 예보를 해서가 아니라 남들보다 날씨에 좀 더 민감한 편이거든요. 길가에 서 있는 고장난 차 대수를 보고 기운을 대충 짐작하는데 오늘 새벽에 유난히 고장차가 많더라고요. 새주 첫날부터 이 차 때문에 기분 망친 운전자들도 계시겠지만요. 좋은 소식도 있는 날이었습니다. 93년 동계 유니버시아드 쇼트트랙 1500m에서 우리 선수들이 1, 2, 3위를 모두 휩쓸었다는 소식. 우리를 즐겁게 해준 월요일이었습니다. 자, 이제 빙판위를 지쳐나가는 우리 선수들의 모습처럼 이번 주 모든 일을 시원스럽게 헤쳐나가길 바라면서 FM 영화음악 문을 엽니다. 영화 다니엘과 마리아 중에서 첫 산책,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이었습니다. 16살의 다니엘은 지휘자를 꿈꾸는 부잣집 아들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그 집의 소장농 딸입니다. 신분의 격차를 뛰어넘어서 그 둘은 서로 사랑을 하게 되죠. 하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다니엘의 부모들이 아들을 강제 결혼시킵니다. 비탄에 잠긴 마리아는 호수에서 자살하고 다니엘은 정신병원에 입원합니다. 조금 전에 들었던 그 음악과는 달리 좀 슬픈 내용이죠. 이 다니엘과 마리아가 로마 근교의 아피아 가도로 산책할 때 흐르던 좀 경쾌한 음악이었습니다. 서울 문정동 패밀리 아파트의 신미연 씨, 아주 예쁜 편지지에 아름다운 사연 보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광주 북구 임동의 임선아, 선이 두 자매가 같은 엽서에다가 여러 가지 얘기 적으셨어요. 방학이 이틀밖에 남지 않아서 기분이 시원섭섭하다고요. 방학이란 게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시작할 때는 아주 커다란 포부로 시작을 하다가 마지막에는 항상 후회를 하게 되는 것, 누구나 겪게 되는 심정이죠. 자, 다음 곡은요. 서울 용산구 동자동의 이지연 씨께 띄워드립니다. 항상 제가 노력하는 모습, 제 미래를 만들어가는 모습을 간간히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다고 하셨네요. 자, 지연 씨 방 가득히 이 음악 띄워드립니다. 방 안을 이 음악으로 가득 채우세요. 영화 카비손의 메인 타이틀입니다. 하나뿐인 오빠의 생일을 축하해주신 인천 간석이동의 이유선씨, 서울 봉천육동의 김여환씨와도 함께한 곡, 영화 에드워드 가이손의 메인 타이틀이었습니다. 서울 목동아파트의 이주영씨는 저희 주소를 몰라서 참 고생하셨다고요. 저희 주소는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우체국 사서함 819호 FM영화음악 담당자 앞입니다. 이제는 됐죠? 자, FM 영화음악 잠시 후 함께 하겠습니다.

mothers crying away there in the gloom. I get so lonely, baby. I get so lonely. I get so lonely I could die. Well, our tears keep flowing. There's folks dressed in black. Coming back, yeah. It gets so lonely, baby. I get so lonely. I get so lonely. I could die. If your baby leaves you, and you have a tale to tell, just take a walk down lonely street to Heartbreak Hotel. It gets so lonesome, baby. It gets so lonesome. It gets so lonesome. You could die. 영화 허니문 인 베가스 중에서 핫브레이크 호텔이었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의 목소리가 아닌 빌리 조엘의 목소리였습니다. 아주 비슷하죠? 영화 속에서 잭, 니콜라스 케이지는 돈벌이가 시원찮은 사립탐정입니다. 그에게는 오랫동안 사귄 애인 베시, 사라 제시카 파커가 있지만 결혼은 못하고 있습니다. 혼자 살라는 어머니의 유언 때문이죠. 참다 못한 베시가 이별을 선언하자 마침내 잭은 결혼을 결심하고 이 두 사람은 결혼을 하러 라스베가스로 향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묵게 된 호텔에 프로도 박사 터미, 제임스 칸이 그만 베시에게 반해버립니다. 그래서 어리숙한 잭을 깨워서 도박 반해버리죠. 그 결과 잭은 토미에게 엄청난 빚을 지고 그 노름빛 때문에 주말 동안 베시를 빼앗겨버립니다. 이때부터 베시를 사이에 둔 두 남자의 전쟁이 시작되죠. 올해 골든글러브 뮤지컬 코미디 부문에 작품상 후보로 올랐던 영화 허니문 인 베가스는 헐리우드의 독립 프로덕션인 캐슬락이 제작한 작품입니다. 흥행에 어느 정도 자신 있는 미국의 감독들은 자신의 영화사를 갖고 있는데요.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라이트 스톰이나 론 하워드의 이메이징 같은 것이 모두 그런 경우죠. 캐슬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프로덕션은 국내에도 꽤 친숙한 감독 로브 라이너가 주축이 된 영화사예요. 그러니까 허니문 베가스의 제작비를 로브 라이너가 댄 셈이죠. 그래서인지 이 영화는 로브 라이너의 작품 성향을 많이 닮아 있습니다. 무거운 주제의식이나 깊이 있는 연출력은 아니지만 항상 재미있는 얘기 속에서 잔잔한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로브 라이너 감독. 오늘 FM 영화음악은 이 로브 라이너의 작품들과 함께 해봅니다. 자, 영화 스탠드 바이 미에 삽입된 롤리팝, 코데츠의 노래입니다. 영화 스탠바이미에 삽입된 롤리팝, 코데스의 노래였습니다. 제가 음악이 나가는 동안에 막 수첩을 뒤져보니까요. 저번에 서울 마포맨션의 김희성 씨가 이 노래 신청하셨더군요. 혹시 김희성 씨 이 시간 듣고 계시면 좋겠네요. 롤리팝이었습니다. 스탠바이미는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형 때문에 늘 열등감을 느끼는 소년 고디,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와 형에게 항상 꼬질함을 듣는 크리스, 또 전쟁 후유증에 시달리는 아버지와 함께 사는 테디, 그리고 덩치는 크지만 동작이 좀 둔한 벨은, 이 네 소년의 모험을 그리고 있는 영화입니다. Stand by me, 로브 라이너 감독의 출세작이죠. 네 명의 소년은 시체 찾기 여행을 하면서 우정과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고 조금씩 성숙해갑니다. 작은 일상 속에서 인생의 참된 의미를 끌어내는 것, 이것이 로브 라이너 감독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 로브 라이너의 아버지 칼 라이너는 유명한 영화 감독이자 코미디언입니다. 그 영향 때문인지 라이너 감독은 일찍부터 연예계와 관계를 맺게 돼요. UCLA에서 연극을 전공했고요. 단역배우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딛습니다. 부친이 감독한 Where's Papa? The Comic 이런 영화에 잠깐 얼굴을 내비치다가 71년에 TV영화 모두가 한 가족 All in the Family로 그 연기력을 인정받습니다. 자유분방한 청년 마이크 역할로 라이너 감독은 그의 에미상 남우주연상을 수상하기도 했죠. 하지만 그 뒤에는 오랜 슬럼프를 겪는데요. 그가 다시 인정받기 시작한 것은 영화 스파이널 탭, This is Spinal Tap이 만들어진 후부터입니다. 이 영화는 가상의 락그룹 스파이널 탭을 주인공으로 한 뮤직 다큐멘터리로 라이너 감독은 여기서 각본도 쓰고 연기도 했습니다. 이 스파이널 탭의 성공으로 라이너 감독은 이제 본격적인 연출 작업에 들어갑니다. 데뷔작은 85년도 영화인 확실한 것, The Sure Thing인데요. 이 영화는 갓 대학에 입학한 두 청춘 남녀의 사랑 얘기를 담은 작품입니다. 알렉스와 기브, 친구이자 연인인 이 두 남녀의 사랑이 마치 4년 뒤에 만든 영화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의 예고편 같은, 그렇게 무척이나 상큼한 애정영화입니다. 아, 데뷔작이 성공을 거둔 뒤에 라이너 감독은 두 편의 모험물을 선보입니다. 스탠 바이 미와 프린세스 브라이드죠. 프린세스 브라이드 중에서 한 곡 들을까요? 이 프린세스 브라이드에서 음악을 맡은 사람은 마크 노플러인데요. 그는 우리 FM 영화음악의 시그널 뮤직, 그 시그널 뮤직이 담긴 영화 로컬 히어로의 음악을 담당했고요. 또 브루클린으로 가는 마지막 비상구나 칼 같은 영화에서도 음악을 담당한 잘 알려진 영화음악가죠. 자, 프린세스 브라이드 중에서 듣습니다. The Friend Song,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입니다. 영화 프린세스 브라이드 중에서 친구들의 노래 The Friends Song이었습니다. 아름다운 화면 속에 환상과 사랑이 가득했던 영화죠. 병상에 있는 한 소년에게 할아버지께서 프린세스 브라이드라는 제목의 책을 읽었습니다. 옛날 플로린 왕국에 바터컵이라는 아름다운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웨슬리라는 애인이 있죠. 하지만 웨슬리가 집을 나간 지 5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자 마터컵은 왕자의 구애를 받아들입니다. 아, 이 작품 역시 영원한 사랑을 주제로 한 애정영화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별 호응을 얻지 못했지만 미국에서는 개봉됐을 때 꽤 성공을 거둔 영화입니다. 이렇게 계속되는 흥행 성공으로 러브라이너는 이제 헐리우드에서 대접받는 감독의 대열에 올라섭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라이너 감독은 큰 아픔을 겪습니다. 역시 영화 감독이었죠. 빅, 그들만의 리그, 이런 영화를 만들었던 아내 페니 마셜과 결혼 생활이 끝이 난 거죠. 그로부터 3개월 뒤에 라이너 감독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편의 영화를 만듭니다. When Harry Met Sally.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라이너 감독은 그때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절실한 문제였다. 나는 결혼한 지 10년 만에 갑자기 독신 생활을 하게 됐고 그때부터 이런 의문을 갖게 됐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결국 라이너 감독이 얻은 해답은 남자와 여자, 이성 간의 우정은 가능하다는 것이었죠. 서로가 완전한 인격체로서 인식되었을 때 두 남녀의 사랑은 자연히 싹트고 그때만이 서로가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영화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중에서 듣습니다. It had to be you, 해리 코닉 주니어입니다. 그 But they wouldn't do For nobody else Gave me a thrill With all your faults I love you still It had to be you Wonderful you It had to be you Never be cross, tried to be boss, they wouldn't do. For nobody else gave me a thrill. With all your faults, I love you still. Baby, it had to be you, wonderful you, had to be you. 해리 코닉 주니어가 부른 It Had To Be You 영화 When Harry Met Sally 중에서 들었습니다. 해리, 빌리 크리스탈은 맥 라이언, 셀리와 함께 있고 싶지만 만나기만 하면 싸웁니다. 셀리도 해리가 싫은 것은 아닌데 그와 있으면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남녀 간의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이 문제로 공연히 말다툼을 벌이는 두 사람. 해리와 셀리는 만난 지 꼭 10년 만에 친구가 돼서 함께 저녁도 먹고 쇼핑도 다닙니다. 어느덧 해리와 셀리는 서로 가장 가까운 사이가 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이로 생각하기에는 두 사람 모두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죠. 더구나 뜻하지 않게 하룻밤을 같이 보낸 뒤 두 사람은 더욱 서먹해집니다. 만나기만 하면 싸우는 해리와 셀리. 이 두 사람의 엉뚱하기까지 한 갈등을 보면서요. 정말 참 많이 웃었지요. 하지만 그 웃음 속에서 우리는 여자와 남자, 사랑, 그리고 인생을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남녀의 섬세한 감정들이 그대로 살아 숨지는 무척 재미있는, 그렇지만 진지한 애정 영화였습니다. 영화 중에서요, 해리와 말다툼을 한 셀리가 혼자 송년 파티에 참석하죠. 하지만 그녀는 즐겁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외로움만 커져가죠. 그런 셀리를 향해서 해리가 다가옵니다. 사랑을 확인한 해리가 뒤늦게 달려온 것이죠. 올드랭 사인이 흐르는 가운데 서로 사랑을 고백하는 해리와 셀리. 그 장면 한번 들어보세요. You see? That is just like you, Harry. You say things like that and you make it impossible for me to hate you. And I hate you, Harry. I really hate you. 영화 해리가 샐리를 만났을 때 그 송년 파티 장면에 이어 들으신 곡은 Autumn in New York, 뉴욕의 가을이었습니다. 그 장면 아마 여러분 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 송년 파티 장면도 그렇고 이 음악이 흐르던 그 빨간 단풍잎이 온 화면을 물들이던 그 장면. 이 음반, 이 해리가 샐리를 만났을 때 음반 겉표지에도 그 장면이 나오죠. 아주 인상 깊은 장면이었습니다. 이 로브 라이너 감독은요, 스탠 바이 미로 소설가 스티븐 킹과 관계를 맺고 그 이후에 91년에 또 한 편의 스티븐 킹 원작을 영화로 옮깁니다. 심리 드릴러물 미저리였죠. 관객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는 것은 즐거워하는 것을 보는 것만큼이나 보람있고 기쁜 일이다. 이런 로브 라이너 감독의 말처럼 이 영화는 기존의 드릴러물과는 좀 차이가 있는 새로운 형식의 영화입니다. 뭐 특별한 공포장치나 무기 또 분장술이 등장하진 않지만요. 주인공들의 심리전은 그 이상의 공포감을 자아내죠. 사이코 드릴러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한 영화였습니다. 특히 주인공 폴, 제임스 칸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소설을 고치라고 강요하는 정신병적인 여인 애니, 캐시 베이츠의 연기가 놀라웠는데요. 그녀는 이 영화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수상했고 그 뒤에는 뚱보 여배우라는 그간의 별명 대신 연기파라는 새로운 수식어를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영화 미저리 중에요. 캐시 베이츠가 소설을 고치라고 완전히 그 강권을 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제임스 칸이 소설을 다시 쓰는 장면, 타이프를 치는 그 장면에 흘러나왔던 곡 듣습니다. 리버레이스의 차이콥스키 피아노 협주곡 1번입니다. 영화 미저리 중에서 차이콥스키의 피아노 협주곡 제1번 리버레이스의 연주였습니다. 멜로, 코미디, 드릴러 등 아주 다양한 장르에서 재능을 돋보인 로브라이너 감독. 그의 작품 속에서 표현되는 주인공들의 심리는 놀랍도록 섬세하고 사실적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려내는 사랑은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참 많은 것을 느끼게 하죠. 사랑이 얼마나 어렵고 소중한 것인지, 또 삶의 행복이 어떤 것인지를 잔잔한 감동 속에서 느끼게 합니다. 예술가는 작품을 통해서 말한다고 하죠. 그렇다고 하면 이 로브라이너 감독, 그는 분명히 따뜻한 가슴을 지닌 사람일 것 같습니다. 최근에 라이너 감독은 또 다른 장르, 사회물에 도전했습니다. 자신의 영화사 캐슬럭에서 제작한 영화 A Few Good Men이죠. 그 중에서 됐습니다. Hound Dog. 아, 21단 뭐라시고 윌리 메이 빅마마 톤튼의 노래입니다. You ain't nothing but a hound dog. Been snooping around my door. You ain't nothing but a hound dog. Been snooping around my door. You can wag your tail, but I ain't gonna feed you no more. You told me you was high class, but I can see through that. Yes, you told me you was high class, but I can see through that. And daddy, I know you ain't no real cool cat. You ain't nothing but a hound dog. Been snooping around my door. No request is too extreme. steps in and sees you through one wish upon a star. Your dreams come 오늘쯤 시험이 끝난다고요? 서울 둔천동의 김보령 씨, 오늘 생일 맞으신 서울 극동 옥수이동 극동아파트의 최지연 씨, 서울 미아팔동의 최태환 씨께 띄워드렸습니다. 만화 영화 피노키오의 주제가 When You Wish Upon a Star, 클리프 에드워즈의 노래였습니다. 이 만화 영화는 1940년도에 만들어졌죠. 그런데 그 사운드트랙 앨범은 한 50년간 디즈니 필름 보관소에 처박혀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도 발견을 못했었는데요. 작년에 아주 우연히 그것을 발견을 해서 그 디지털 방식으로 재녹음을 한 곡을 방금 들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많은 가수들이 이 노래를 불렀는데요. 처음 불렀던 그 가수 클리프 에드워즈의 목소리는 작년부터 올해에 걸쳐서 여러분이 처음 듣게 되신 거죠. 자, 이어 들으실 거군요. 영화 스텔라 중에서 캘리포니아 드리밍입니다. 영화 속에서 모녀가 함께 불렀죠. 그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에 이어서요. 마마 앤 파파스의 노래로 듣습니다. 광주 서구 광천동의 김윤정 씨 들어주세요. All the leaves are brown, and the sky is gray. I'd be safe and I'd be safe and warm if I was in LA. If I was in LA. California dreaming, dreaming on such a winter's day. Look what I have in my hands. 대전 문창동의 김지영 씨도 함께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아, 방금 스텔라 들려드렸고요. 아, 오늘같이 추운 날 제가 FM 영화음악 문 닫기에는 좀 혼자 힘으로 힘들 것 같아요. 문이 좀 삐그덕거리거든요. 오늘 엽서 보내주신 인천 부평이동의 강성석 씨, 그리고 서울 수유오동의 최은정 씨, 서울 봉천 11동의 이진영 씨, 서울 노량진 이동의 김기태 씨 함께 닫아주세요. 자, 문 닫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편안함 되시고요.